내 딸은 안 되네. 막지 마요. 전 무릎 꿇고 빌게요. 한 번만이라도 들으려 해봐요. 그리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한가요? 그 정도로 제가 못 믿은가요? 돈을 원하면 나 돈을 벌게요. 죽는 신용이라도 제가 할게요. 시끄러운 고고는 소리처럼 벼룩 같은 벌레가 문 것처럼 그렇게 절 바라보지 마요. 그래도 당신만큼 사랑해. Oh, wait, oh. 하늘에 쌓이는 모른 척해요. 사랑의 진동을 못 느끼나요? 널 사랑해요. 그대 없이 난 안 돼요. 허락해요. 그대만을 전원해요. 부탁해요. 제발 그대 주세요. 사랑해요. 너와 함께라면 난 도망갈 수 있는데 세상 저 기쁨 따윈 나 버릴 수 있는데 지지리도 못한 나 때문에 그대 눈물을 숨기려 두 눈을 감네. 사랑의 싹은 말라붙어 그 뿌리 섞어버린 듯이 비명처럼 들리는 크락션 소리 한숨은 섞어버린 배기 가스 연기 비탈길이 걷는 내 걸음걸이 사랑은 부옇게 흐려진 공기. 그대 사랑도 약해지나 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북 더북 더북 와요. 널 사랑해요. 그대 없이 난 안 돼. 알잖아. 널 사랑해요. 그대 없이